미제와 특등매국노 박근혜 패당이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24일 제1조선 청년항의단이 일본 기동경찰 장갑 차량들과 무장경찰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 대사관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